365일 366일 다시 365일 28일 이렇게 1124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태양 국민은 5월 9일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장미대선에 불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시민 모두 정의 인도와 동포회의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할 일이 많으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있어서 잠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쉬어갑시다. 1948년 7월 12일에 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최인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끄럽네요, 이거. 인철님 어쩌다가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술 깨보니까 여기네요. 김유신 장군. 원래 녹음이 금요일 아니세요? 제가 금요일날 일이 생겨가지고 대선 결과에 다들 만족하십니까? 아, 저 대만족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의당 분? 아, 저 만족하고요. 오, 너무 방송 멘트인데?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 안 싸워야죠. 훌륭하신데? 아니요, 지금 마음 비었고요. 네. 아, 이제 바른정당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아, 근데 왜 하필이면 바른정당이에요? 아, 제가 그 전엔 또 새누리 있었는데요. 네. 새누리? 예. 새누리에 계셨다고요? 예. 저기. 정의당으로 왔는데 이 선거가 끝나니까 학식 높은 사람도 있으니까 버티기 힘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가 딱 그 말인가? 너무 다들 잘나서? 이제 뭐 끝났으니까 이제 더불어만 믿고서 열심히 살아야죠 또 사람이. 근데 왜 바른정당으로 가? 더불어로 가세요? 인철님은 페이스북에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추운데도 계속해서 나가서 거기 지켜주고 하니까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깃발만 없었으면 안 나가는데 깃발이 저희 집에 있어서 정리된 것도 있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어떤 깃발 가지고 계셨어요? 뭐 국민TV 거 이제 혁명동지도 있고요. 네. 뭐 정의당 깃발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깃발을 다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드리지. 네, 안 가져가더라고요. 깃대가 거기 있었구나. 깃대를 버리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저 그때 아팠을 때 또 이렇게 저 풍주 선생님이 또 약도 챙겨주시고 네. 먹고 낫질 않았는데 감사했어요. 혼자 혼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혼자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시키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힘이 있으니까. 누가 시켜요? 아니, 깃발도 꼭 갖고 있는 거고. 보통 일반인이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밤에 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게 사람이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도 토요일 날 그 광장에 나가서 깃발 들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항상 가방에는 뭐 초콜릿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더라고. 왜 난 한 번도 못 받았지? 제가 안 들었나요? 네. 고맙고 미안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새벽에도 무슨 선거운동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떤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정의당 당원들이 다 해요. 선거운동을. 그 얘기, 예,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럼? 돈 받고 하는 분들이 많죠. 아, 맞다 맞다. 예. 맞아. 저희는 또 선거차도 없어요. 사실상 딱 한 대 있어요. 당에. 그 차는 이제 기다리면 항상 아침에 7시부터 한 8시까지 9시까지 이제 뭐 지하철역 또 저녁에 또 나가서 1시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뭐 등산 한다거나 막 그래서 홍보하고. 그럼 쉴 새도 없었겠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덩치는 저렇게 산만해도 맨날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뭐 처음에 봤던 사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진짜요? 사진이었었어요. 서울대병원에는 왜 입원하셨어요? 아, 고대병원이요? 고대병원이었어요. 네. 병원에 입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때는 그때도 과로 때문에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갖고 들이박았죠. 교통사고. 네. 술 먹고 운전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방송 중에 저희 술 아침에 안 먹습니다. 아침에만.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일이 많은데다가 그리고 또 선거운동 원래 하면은 되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막상 저희 같은 이제 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려면은 몸으로 떼어야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죠. 남들 또 안 한다고 또 같이 안 하면은 그래도 정의당 그 당원 옷 입고 다니는데 쪽팔리니까 뭐든지 해야지 하기는 또. 나도 맨날 몸으로 떼우는데 몸으로 떼워요. 맨날 이렇게 저질 체력이니까 힘들지.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나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게 한데 정의당이 그 누가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자기네 돈이 없어서 거진다 열정페이로 쓴다고. 아, 그 당직자 그 말씀. 그랬나? 예전에 그건데. 근데 뭐 그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 거지. 그건 그렇지. 네, 없는 사람들이 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맞아 맞아. 저희도 뭐야 당비가 이번에도 선거 비용이 모자라갖고 영식이 네. 그래, 구걸했죠. 저도 막 그 새누리당 당사 아시는 분한테 갖고 5만 원 삥 뜯고 오고 더불어민주당 사람한테 10만 원 받아오고 또 지나가는 친척 형 붙잡아서 10만 원 받아서 그래 저번에 들어보니까 1억인가 2억 이번에 빚죠. 예, 이번에 2억 좀 들어왔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뉴스공장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노회찬 씨가 아예 괜찮다고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김호준이 뭘 알아서 하냐고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2억이 그때 아마 그날 들어왔을 것 같은. 근데 선거 딱 개표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섭섭했죠.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아, 저 자꾸 이렇게 정의당만 불쌍해지니까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으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말했던 거 이제 좀 공약도 지켜주고 그리고 좀 더 저희 쪽도 봐주시면서 같이 좀 정책을 좀 펼치면 같이 나가겠죠. 그렇지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지금 너무 지금 그 뭐랄까 팬클럽들하고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어디든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 팬클럽이라는 게 너무 사생결단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사실은 조금 좀 무섭긴 무섭죠. 그래서 저는 송가역을 지지합니다. 지지해요? 송가요? 네, 송가역을 지지합니다. 아, 송가역. 네, 어디든 지지하세요. 그렇지. 나 책임만 지면 되지. 지지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너무 심한 공격이나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4월 8일 날 팽목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일요일 아침에도 저도 제가 직접 향을 피고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등등등은. 그런데 이런 말 들었어요. 그 진도 이제 군에서 팽목한 걸 없앤다. 그래서 이제 은하 아버님이랑 이제 참문이 아버지가 이제 거기 지키고 계세요. 팽목항이에요? 네. 그 분향소를 못 빼게 하려고 거기 지키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팽목항 들어가는 것에 지장이 없잖아요. 또 사람들 마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보면 좋기도 하고 약간 기억도 해야 되니까. 그 목포도 가지 않았어요? 목포 네, 신앙도? 갔다 왔어요. 그쵸? 때마침 그날 또 이제 배를 이제 그 인양 작업을 시작해서 그날 사람도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인파들 와 있는. 목포에는 네. 그죠. 특히 저희 정미당 저 국회의원 그분이 계셔갖고 가서 인사드리고 수습자가 다 인사들 하고 왔는데 너무 우리가 자꾸 그 이제 3년째인가요 벌써 지금 3년 지났죠. 지났는데 점점 이게 인식이 바뀌어요. 사람들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세월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만 뭐가 그쵸. 바뀌지 아직도 네. 남아 있는데 뭐 사람들이 뭐 왜 찾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들도 다르잖아요 입장이 또. 되게 어수선하네요, 정말 여기. 지금 찬미 공주님이 네,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고 정의당인가요? 바른정당일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오셔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본 게 처음이에요. 이 세월 때부터 시작돼갖고 네. 아직까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대선을 끝으로 저는 이제 모든 걸 접고. 맨날 접어. 내가 보니까 맨날 접고 그 다음날 다시 나타나. 얌전히 좀 있으려고요. 좀. 너무 요즘 욕을 먹어서 제가 지금 특히 어디 쪽 팬클럽한테 그러니까. 하도 당해갖고 자숙하면서 좀. 더 이상 안 싸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살려고요. 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너무 가까워서 너무 많은 걸 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 운동할 때는 이제 성주 가서 태극기 들고서 사드 저는 이제 그로 가려고요. 사드 배치하러 간다고요? 그렇죠. 해야죠. 사드 배치 반대. 반대 반대 아니고요. 배치하러 찬성하러 간다는 거야 진짜? 네. 안 바뀌면은 뭐 똑같이 해줘야지. 그.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성주 그 사드 배치하는 그 동네 그 할머니 그분 어르신들은 다 저기 찍었다던데. 정의당 찍었다 그러던데.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미안해요. 내가 자꾸 나도 말을 막 끊는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일주를 쉬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 나 정의당을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대선이 끝났으니까. 네. 싸울 여지는 없어야죠. 더 이상 이제 여기 정의당 혹시죠 우리 찬미 공주님도 정의당 전 소속된 당은 없어요. 그럼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전 특별히 지지하는 당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정치적 성향을 뒤돌아보면 그럼 저희 같이 약간... 셋이서 더 여기 가재울 라디오 대표 두 분 네. 대표님 두 분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네. 우리 팟캐스트가 잘리는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들 그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가 아는 한 분 그 광 대표님도 그분도 거기 성주 와가지고 거기 텐트 치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지금 6월 달에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성주를 가서 사드 배치 반대 1박 2일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번 대선을 보고서 아니다 찬성을 해야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 그냥 열받더라고요. 약간 좀 지지를 보니까 너무 인식들이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찍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새누리인가 생각이 없는 건가. 근데 과거 우리를 뒤돌아봤을 때 과거에 네. 새누리 지지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거는 이제 단번에 바뀔 수는 없고 아니, 그때는 이제 그 네. MB 때는 않을까요? 공약을 봤죠. 공약을 이제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뭐랄까 좋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당했죠 우리가. 네. 조금 녹음 되는 거 맞아요? 왜 자꾸 얘기하는데 끊어. 진지한 얘기인데 지금 저 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아, 이게, 이게 듣는 태도인가요? 아, 이게 아,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편집 다 한다고 한 10분 나가고 5분 나가고 하다가 말았어. 거기 뒤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줘요. 성주 6월에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그 얘기를 또? 아니요. 아니, 가긴 가는 거예요? 아,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공격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은 약간 좀 쉬려고 좀 생각을 다 접었죠. 일부러.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지금 한 7월 달쯤? 좀 있다가? 예, 좀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좀. 예. 무슨 공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 그 우리 더불어 이 좋은 분들한테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문자라든가. 아, 직접 와요? 예, 왔어. 아, 개인적으로? 예, 와, 모르는, 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해, 제가. 아이, 모르는 신경 쓰지 마요! 모르는 사람인데. 기존에 이제 패친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까지도 저를 되게 서슴없이 막 막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중연합당. 그분들하고는 항상 싸우고 있는데, 더불어랑 싸우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소수정당이 힘이 없으니까, 확실히. 정당하고 정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패친을 끊고, 뭐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갖고,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서로 거기서 싸운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당 문제가 아니라. 패친을 갈 때 오잖아요, 신청이. 그럼 프로필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색깔인가 도대체.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또 싸우기 싫으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들끼리만 패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아, 인철님은 마음이 되게 좋아. 맞아. 너무 열려서 그런가 봐요. 열이고 근데 또 열정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상처 다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상처 받지. 그전에는 이제 그 세월호 활동만 할 때는 사실상 뭐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패치는 안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선이 오니까 맞아요. 뭐, 쫙 갈리셔. 예, 갈리고 또 이제 1년에 또 총선 있잖아요. 그것도 되면 또 더 심할 건데 또 갈려지겠지 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서 6월 달에 갈 것도 지금 다 포기하고 원래는 다시 팽목 가려고 했어요. 여름 되기 전에 가서 인사하고 오려고 했는데 또 제 잠바도 거기 놓고 갖고 지금 소포로 붙여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팽목항에는 누가 있어요? 예, 지금 찬민이 아버지나 지금 은하 아빠가 계시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팽목항이에요. 네. 아직. 항 말고 아예 거기 그 근방에 집을 구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 집을 따로? 거기 살림하고 계세요. 주말마다 자원봉사자 두 명 오셔갖고 저기서 또 같이 거주하는데 아, 목포 신앙으로 다 오신 게 아니라 아직도 네. 남아있던 말씀이시죠? 그럼 팽목항인 분향소 아직 있어요? 네, 아직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부분이. 있대요. 분향소를 지키고 그 진도군에서 그 밀까봐 아버지가 지키고 아, 가야 되겠다. 팽목항 진짜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야 되겠네. 지금 그 뭐 자재 같은 거 안에 원래 있던 거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이제 목포항으로 옮겼고 이제 최소한의 것만 남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세요. 또 아버님 두 분은 거기서 또 일도 하시고 생활고를 아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뭐 막노동도 하시고 가서 또 대부분 또 지키고 계시고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또 그런 곳이 남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찾아와요. 등대도 있으니 거기 보러 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아버님들도 힘들 것 같고 하니까 너무 목포 신앙만 가는 게 아니라 팽목항도 가서 좋아 인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이제 바뀌었으니까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무엇을 기대를 아까는 정부 차원에서 아니 내 말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혀 도움을 안 주고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적어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세월호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아 그러니까는 이걸 사건 자체를 조금 인식이 바뀌면 팽목항에도 그렇고 목포항에도 그렇고 조금 다른 대처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네, 해봐요. 그래서 그 예. 총리 지명한 그분이 전남도지사 아, 예, 그분 그래서 그분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 번 왔었대요. 아 물론 와야지 도지사인데 전남도지사 이낙연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다행이라고 얘기했다는 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게 뭐 기사야 뭐 지금 그 목포항에서는 그 보통 그 부모님들이 네. 새벽에도 경찰한테 막 커플 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얘네가 우리 애를 안 찾아줄까 봐 겁이 나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굉장히 낮은 자들 아, 그거는 그거는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뭐 기자들이 이제 심하게 질문해도 대답을 해주신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헬스 그러니까. 부부의 마음을 건들까봐 그런 마음에 또 참고 맞아 맞아 예, 항상 좋은 말만 하시니까 약간 저도 가서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보지 못했지만 그냥 듣고 마셔도 화가 약간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세를 우리 취해야 하는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그냥 어떤 자세라기보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아갈까요? 만약에 503호가 안 내려왔으면 정말 그러면 아직도 더 변화가 아직도 그 바다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배가 상황은 게... 아유 절대 안 올라왔겠죠. 어떻게든 묻어버렸겠지. 그리고 우리 황교안 씨가 또 이렇게 밀봉했잖아요. 조용히 한참 대선 막 열흘을 조용히 30년 또 걸렸죠 그것도. 그래서 나왔는데 방송에 나왔는데 이놈의 정권은 정말로. 어쨌든 19대 대통령이 믿어봅시다. 19대 대통령이 지금 특조위가 어떻게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다시 특조위 만들어서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그 딱 저게 뭐야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딱 당선 된 날 그날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 만나셨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그 페북에서 본 것 중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그 올라온 글 중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드디어 대통령을 만났다고 이렇게 딱 올리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을 못 만났잖아. 만나게 해달라는데 못 만났었잖아. 근데 이제서 그날, 만난 거잖아. 그날 대선 선거 날 결과 날 저 광화문에 있었었는데 그 어머니들 세월호 가족분들 계시는 그쪽에 이제 갔는데 정말로 웃고 계시고 즐겁게 계시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번 그냥 멀리서 이제 봤을 때는 늘 이렇게 조용하게 계셨는데 그날은 정말 박수치고 웃고 정말 어떤 잔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정말로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은하 어머님이 미수습자 가족 일동으로 해가지고 편지 보낸 거를 대통령께 편지 보낸 거 있잖아요. 읽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거, 읽었다고요? 그걸... 갑자기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안 됐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바뀌고 있잖아. 인철님. 그래도 우리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인철님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정의당에서 빼주세요. 아니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은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굉장히 참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아픈데 계속 찔러줘요. 피가 다 날 때까지. 그 대선의 결과가 정의당이 너무 적게 나와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지가 않고 그 와중에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서 치였어. 아니 왜 그 저도 막말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관없는데 근데 왜 상처를 받는 마음이 여려서 그래. 패친 중에서도 예전부터 알던 3년 전부터 알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확 돌아서니까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정말 무섭구나. 맞아 무서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 작은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게. 아유 그럼요. 그런 경우가 꼭 이번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니, 원래 인간들은 좀 무섭잖아. 아니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는 통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 안 하고. 아유 살다 보면 뭐 서방하고도 그러고도 많이 치르시는데 뭘. 아이 하긴 아버지하고도 그래요. 503 된 이후로 정치 얘기는 안 하시죠.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밤새며 몰아서 공부하다가 시험 때면 피곤해 잠만 잔 친구 랄랄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머리 하얀 얼굴 엉뚱한 유쾌한 말투 상냥한 외모로 위장한 친구 랄랄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1교시도 2교시도 종만 울리며 우리 반 친구 되던 다른 반 친구 랄랄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수업시간 휴식시간 자습할 때도 떠들던 미저리 미저리 친구 랄랄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소풍 갈 때 캠프 갈 때 공부할 때도 춤추던 소방차 소방차 친구 랄랄라 내 친구를 소개했네요 내 친구를 소개했네요 이젠 나를 소개합니다 이젠 나를 소개합니다 자던 친구 엉뚱 친구 다른 반 친구 미저리 소방차 모두 내 친구 덕분에 행복한 친구입니다 덕분에 행복한 친구랍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사랑해. 또 잘랐어요. 책 얘기 안 해요. 책 얘기. 특집 인철편. 네. 아, 제가 아. 지금 보니까 다시 네. 그거 릴레이. 네. 제가 한참 여름 때 갔었거든요. 아. 저는 항상 주말마다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들한테 항상. 나중에는 항상 제가 먼저 가니까 제가 천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혼자서. 부모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또 지나는 사람이 유가족이시냐고 물어보는데 일반인이라고 그냥 단식하러 왔다고 하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있었던 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뭐야 국회의원도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자기들 그 얼굴 팔려고 참 그래요.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아, 책을 보든가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그냥 뭐 유세에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누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 의원께서 사진 안 찍을 거냐고. 제가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고 이거 단식하러 왔다. 슬쩍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갔다가 저도 같이 째려봤죠. 근데 참 그래요. 사람이 단식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해달라고 하러 온 건지 그러니. 그때 좀 많이 실망했고 그 사람한테는 책 얘기 아니에요? 안 해요. 오늘은 특집 인철편이라니까 그럼 무슨 깃발 아래 계시는 거예요? 저는 국민TV? 정의당 정미당도 있고요. 그리고 혁명동지도 있고요. 사람 사는 세상 것도 사람 사는 세상? 네. 노무현 시대 것 들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깃발 또. 뭐야? 아, 들었다고요? 네. 깃발 수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거 하려면 조금 특별한 사람한테 좀 맡기지 않나요? 아무한테나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아. 그리고 어른들도 술 마셔야 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수하라고 다 기수하나? 그러니까 기수는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늘 보면 저번에도 저희 국민TV 북동구 지역분들이 같이 분명히 다 있었는데 없었어. 행진을 하니까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기발을 혼자서 아, 술 마시러 갔어. 어디 갔나? 네.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들이. 네, 네. 술 마시느라고. 그 다른 쪽 지역에서 왔는데 네.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있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맡겨놓고. 아니 그리고 되게 듬직해 보여요. 지금 굉장히 듬직하고 그리고 깃발을 다 잘 이렇게 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 어떠한 환경에 걸어가요. 딱 들고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정의당도 보여요, 갑자기. 저를 남겨놓고 다 없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깃발 맡겨놓고 사람들이. 기술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제 고생이 많아서 이제 뭐. 고생이.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셔서 대선이 끝났는데 다들 기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피곤한 그러니까. 거야. 힘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마음도 어려 여려. 열 번째 하셔요 이 말을. 아 맨날 뭐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아 슬프잖아요 사실상 이게. 그 우리도 맨날 녹음할 때마다 그 음악 얘기하고 그 책 얘기 딱 하고 나면 맨날 눈물 이렇게 흘리고 그래. 근데 아까 단식 얘기하다가 지금 다 안 자른 거죠 저희? 네. 잘라요. 뭘 자르? 본인이 알아서. 아니 얘기를 다. 오늘은 다 살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길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페이지가 끝나면은. 아, 15번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송 마감이에요? 방송 마감은 아니고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즌 1은 그래도 뭐 PD가 정미모였다면 시즌 2는 이제 찬미 공주로 바뀌는 거죠. 그럼 풀기생님 책을 한 거 더 내시나요, 이번에? 아니요. 나는 빠질 거 어떡하지 지금? 빠지긴 어딜 빠져요. 수비야 계속 하는지. 조금 심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 생각이 없어서. 아, 그럼 같이 한번 그럼 투는 투는 찬미공주랑 인철 님이 하실래요? 저번 참 이상하시네. 그렇죠. 괜한 질문을 했죠. 막 빠뜨려 막 사람들이 계속 당황스럽게. 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합니다. 빠뜨려요. 계속. 이 방송을 한번 우리가 청취율 한번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듣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기억하고. 그래도 홍보 많이 하는데 인간적으로. 아무도 안 인철님이 홍보를 많이 하시. 아 댓글도. 댓글이 아니라 꼴통IT님이 시 계속 방송이 안 올라가는데도 꼴통IT님이 시도 올려주시고요. 세월호 인형뉴스도 같이 올려주셔서 네. 꼴통IT님이 올려준 시 읽어드릴게요. 제목 이거 뭐라 읽어야 되지? 시간 6인가? 시간 6인가? 이렇게 읽어야 되나? 3D 이후로 사람들이 시간 6 지은이 꼴통 시간이 잠시 멈춰 늙음을 예고하네. 추하고 더러워서 얼굴을 찌푸린다. 그 노인 자꾸 생각나 다시 보니 거울이네. 너무나 깜짝 놀라 위아래 훑어보니 고민이 주름되고 인내가 침착됐네. 아뿔싸 자세히 보니 우리네 아버지로다. 내 나이 이미 벌써 아버지 되었으나 아직도 어리둥절 갈피를 못 잡겠네. 아버지 그대 당신은 이럴 땐 어찌 하셨나요? 아무리 늙었어도 당신께는 아들이요. 아무리 젊었어도 딸에겐 아비이니 이놈의 세상살이는 뭐 하나 쉬운 게 없네. 시간이 잠시 멈춰 이별을 예고하나 달리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 보니 결국엔 창가에 비친 내 오늘만 쳐다보네. 이상 꼴통IT님이 올려주신 시였습니다. 아, 참 늙는 게 곱게 늙어야죠. 그죠? 진짜 곱게 늙고 싶어요. 왜냐면 그 토론회 때 홍준표가 그 문재인 보고 버릇없이라 그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재인보다 한 살 어린 거야 홍준표가. 그러니까 딱 봐서 곱게 늙어야지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70 넘은 사람인 줄 알았어 홍준표가. 아 70 안 넘었어요? 네. 정의당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 일단 그럼 저희 공연 얘기 좀 하죠. 아까 하셨잖아요. 초대한다고. 네. 내일까지네요. 네, 맞아요. 내일까지. 아 공연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 보기 전에 얘기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나에 대한 얘기. 볼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는 넘어가잖아. 인철님 보고 내일 초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시간 내시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가세요. 이렇게 오늘따라 하던대로 안 하고 다 대선 특집. 정권 바뀌었으니까. 야, 욕먹는 것밖에 없는데 못 해야 되는 특집이에요 제가. 왜요? 많은 고생했는데. 진짜 그래. 고생 많이 했네. 욕먹게요 이런 거? 에이 그 욕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대선뿐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되게 열성적으로. 이제는 너무 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른정당으로 쪼이라고 하잖아요. 아, 바른정당. 네. 유승민.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유승민 딸이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잠바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훨씬. 아 색깔이 이쁘지. 근데 당 색깔은 언제든지 바뀌니까. 그래도 유승민이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쪽하고는 안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바에는 좀 힘 없으니까 도와주러. 갑자기 철새 도레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딱 두 군데 봐야 지금 정의당하고 바른정당. 정의당. 근데 둘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완전. 그렇죠. 근데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보면. 네. 쌀도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게 문제인데 항상 예, 안 보면 빼면 잘 주는데 나머지 정책은 대부분 약간 좀 정의당스럽게 좀 진보적인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경제 쪽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또 그 전부터 노동 쪽은 어때요? 노사 문제도 뭐 보면은 사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나 정의당이나 반정당도 새누리당도 다 똑같아. 그래서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응. 정의당까지 여기 있냐고. 아 진짜? 네. 홍준표는 워낙 막말을 하니까 별로 새겨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을 선택할 때 어떤 분야의 것이 마음에 들면 선택을? 솔직히 저도 인물 보고요. 더민지네. 그리고 그 정책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책 중에 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있잖아요. 네. 안보 쪽, 노동 뭐. 저는 약간 노동 쪽. 노동 쪽. 네, 제가 노동자니까. 그리고 딱히 보면은 사실 더민지도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쪽이 사실상. 아니 진보는 네, 아니죠. 정의당은 이제 약간 뭐 그렇게 딱 하지만은 저는 더불어보다는 한 단계 더 앞을 보잖아요.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남들은 뭐 되지도 않을 건데 니네 그 짓을 하고 그냥 욕을 하는데 그래도 더 봐야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속 그 대선 보면은 싸운 것도 심상정 대표가 막 문재인한테 뭐라 한 것도 왜 너희가 노무현 정권 때 노동 그 정책과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가 취약해졌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답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 비판만 했죠. 저 더불어서 이제 왜 이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느냐. 근데 정책을 갖고 말하는 건데 왜 그 몰아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그걸 다 비판을 듣고 욕을 하면은 사실상 그럼 이 토론을 왜 해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새누리하고 더불어만 하지. 왜 불러 사람을? 욕은 우리가 다 먹고.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욕한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당에서 연락한 게 뭐냐면은 당사가 마비가 됐대요. 토론만 끝나면 당사가 마비가 돼 저희가. 저희 당사가 그 직원 별로 없어요 사실상. 전화만 받았다면 욕설하다가 뭐 아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말을 또 끊었네. 그 왜 욕설을 하냐고. 왜 무턱대고 그냥 왜 욕을 하냐 이거지. 정말 다양한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 수준 문제인 것 같아. 왜 무턱대고 예의가 없는 거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욕설을. 근데 앞에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칭찬하시고 뒤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더민주와 정의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나도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세월호 그 배지 단 사람은 문재인하고 심상정 뿐이었었어요. 아, 참 그리고 저 고백하자면 이번에 그 대선 때 후원 앱이 낸 거는 심상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전 훨씬 전에 발표. 박수. 아 감사합니다. 그거 보러 가야겠네요. 셋이라고요? 나는 어디에 이렇게 소속해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국민TV도 겨우 그 김용민 때문에 나는 그 거길 처음에 한 거였었거든. 어디에 소속감은 별로. 당을 어디 하려면은 그거는 별로더라고요. 당에 소속돼 있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찬미님 정당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후원했다는 나도 후원하고 싶어서 그 심상정 그 농협계좌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사진 찍어놓고 박주민도 찍어놓고 올라오는 건 다 찍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하도 여기저기 그거를 하느라고 아유 정말 펀딩하느라고. 앞으로 이제 뭐 문재인 됐으니까 네. 오마이팀이나 국민TV나 팩트TV도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상. 아 왜요? 복직 때문에죠. 복직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언론들이 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뛰는 그 근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까지 아니 그래도 갈 길이 뭔데 아직 먼데 갈 길 멀어요. 안 돼. 지금 KBS에서 낮은 자세 지금 벌써 되자마자 지금 아니 걔네는 안 돼. MBN의 그 리얼한 아주 근데 다 믿을 걔네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쟤네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을 곳은 그런 언론이기 저기 뭐야 오마이뉴스나 국민TV, 팩트TV 이런 데기 네. 때문에 안 돼. 걔네가 아무리 뭐 KBS나 MBC나 뭐 이런 정민모님 이제 국민TV 활동 좀 하세요 제발 좀. 오빠 국민TV 편배 그거 다 아는구나. 제가 조회해 볼 거예요. 돈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가서 한번 제가. 조금씩은 바뀌겠죠. 근데 한 번에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우리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면 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선을 보고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봤냐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사드나 위안부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잡는다? 그거를 적폐, 청산 적폐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번을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잘 살게 되거나 확 좋아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모든 사람이 잘 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겠죠. 어디선가 슬픔이 있을 곳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일이 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으면 좋겠어요. 한 5년 동안. 네, 그리고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5년 안에 그런 거 하고 또 앞으로 5년 안에 또 보수 그쵸? 쪽이 아니라 이쪽 좀 진보 쪽에서 또 돼서 한 15년 정도가 조금 이렇게 한 3번 정도 좀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돼야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쉽게 되지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 거의 치우는 단계죠. 이번 5년은. 이번 5년은 아마 진짜 힘들 거예요. 사실상. 똥 치우느라 아주 그냥. 네, 국민들이 이제 뭐 당을 떠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계속 지지를 해줘야지. 그렇죠. 버티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야 뭐 일반 노동자일 뿐이고 그냥 대통령이 뭐 방향을 제시해주면 당연히 국민들도 함께 같이 가서 좀 밀어줘야지. 그래 나중을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바뀌진 않겠지 세상이 정말로 그냥. 바로는 안 바뀌. 근데 지금 벌써 많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러지? 난 아직 빠져 있는 건가? 저거 너무 빠져 있고요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아 그렇죠. 얼굴에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아 정민호 얼굴 봐. 장동건 좋아했고 이종원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지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안. 지금은 살 엄청 쪘던데. 김제동입니다. 오직 김제동입니다. 지난번에 국민TV 갔다 오셨어요? 오네요에? 김제동 나왔는데? 아유, 김제동은 몇 번 바로 앞에서 봤는데 딴 사람들은 보고 인사할 수 있는데 김제동 앞에서는 인사 못해요. 저거 봐 저거 봐. 절대 못합니다. 부끄럽잖아요. 아니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 그럼요. 어떻게 김제동과 어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이상하신 분이세요. 이제 알았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진보나 보수냐를 일단 떠나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 온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정말 사람 귀한 줄 알고 서로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되게 힘들겠죠. 5년 안에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간다면 변하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고 이렇게 방송 나오고 방송 듣고 그러는 것 같아. 현장에 나가서 내가 저기 인철님처럼 깃발 들고 서 있거나 광장을 지키거나 이렇게 현장에는 못 나가지만 내 생각을 튀어나야 튀어나야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 말을 해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고 되게 고마운 감도 있죠. 그래서 인철님한테는 고마워. 저도요. 그래서 오늘 꼭 오셨으면 했던 거고요. 차라리 문재인 팬을 모셔놓고 문재인 팬은 나라니까. 저는 여기까지. 네, 저는 가짜 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싸그리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멘트 하나요? 마지막인가요? 아 이제 끝낼까요? 저희 아, 끝내요. 벌써 너무... 10시 9분이에요. 2시간. 그럼 마지막으로 저 국민TV 조합원과 정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항상 챙겨주시는 김진홍 씨 예, 잘 사시고요. 뭐 정권 교체됐으니까 이제는 다들 화합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우리 문 대표님을 좀 잘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가재울 라디오에서 좀 주무실 때 들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들어주세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특집 방송 인철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다윤 조은화 박영인 남현철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이영수 권혁규 권재근님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